같은 네 모습 오늘 하루를 다 뺏겨도 아침이면 잊을 수 있을 거라 나를 두드리며 견뎠는데 오늘 우연히 널 마주친 그 순간 나를 피하는 네 눈빛에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던 건 이제 넌 내 사람이 아니기에 나 언젠가 다시 널 만나게 되면 웃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 날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너의 모습에 눈물이 나네 어쩌면 나를 잊고 살아줘